폭력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과 동북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평안한 밤 보내고 계시는지요? 8월 17일에 보내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배척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매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렸으며 성도들을 핍박했던 지배자죠.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침에 벌레를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흥왕해가고 있습니다. 북녘당에서 중국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윤한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 219장에 수록된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1년 365일 쉬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에 기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메달 따고 나서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북한의 지도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북녘 땅에도 있으면, 신앙의 자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남과 북이 정말 하나가 돼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수들을 내보낸다면 아마 지금 남북한 합치면은 아마 순위가 훨씬 상승을 할 텐데요. 올림픽에서 뭐 순위나 메달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 강하고 더 세계적으로 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통일되면 반드시 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북녘 땅에서 인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계시는 우리 스포츠 선수들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 사연 신청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 아니라도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중국에서 사연 보내신 분들에게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신 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제시대 36년은 독립을 준비하는 36년이었고 분단 70년, 벌써 71년, 냉소적으로 보기만 할 게 아니라 뜻을 이루는 통일을 준비하는 7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련의 때를 냉소적으로 보내기만 하면 결코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기꺼이 소임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맞는 특권을 가졌다고 반대로 생각하고 통일을 지향하고 값진 때로 이 분단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네 멈추굴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하기로 갈 수 없겠네 찬송가 27장 이광희의 음성으로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어서 찬송가 404장 통합 찬송가 304장에 수록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민들레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찬양을 선곡하고 또 이 찬양을 부르시는 이 찬양 사역자분들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북한에서는 어떤 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분들로 여겨질까? 그 가창 창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에서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우리와는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른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 노래를 굉장히 뭐 잘 부른다거나 이게 기교가 탁월하다라기보다는 정말 담담하게 이 찬양의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치면 참 담백하고 무색무취한 듯 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음색을 지닌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에서 방송으로 찬양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음색의 찬양 사역자의 음성을 익숙해 하시고 또 편안해 하실까? 그걸 또 생각하면서 반대로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찬양을 응당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겠는가.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음색과 또 리듬과 악기는 각양각색일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마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혹은 뭐 음치라도 사람이 듣기에 참 거북스러울 정도로 못 부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서머 스페셜 더 많은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지신다 이 믿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걸 다 이루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교향곡은 사람들에게 명곡이 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은 중요합니다. 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더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모든 교인이 다 전도하는 교회, 핍박을 이기면서 확장되어지는 교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교회를 이 땅에서 꿈꾸어야 되고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말인데 열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99%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는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전부입니다. 자,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서 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진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첫 번째,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3절은 말하죠. 내가 돌아왔은 즉 거하리니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셔서 그 성전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쳐 말하기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을 발견하죠.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평안히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어린 동남 동녀가 함께 뛰노는 모습은 이것은 평화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먼 길을 누가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나이 드신 사람들은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늙은 부부가 평안히 쉬며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가 기적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의 그 폐허의 보고를 듣고 참담한 모습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 일이 회복되는 일이 남은 백성들에는 내 눈에는 그것이 기이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셨기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인간의 수준에서 보고 불가능하다, 힘들다, 틀렸다, 안 됐다, 소용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이고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빚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땅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실과 정직의 공동체입니다. 7절, 8절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롭고 성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건축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서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축복이 있기 전에는 전에는 이라고 말하죠. 10절에 11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전에가 있었고 이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가 뭡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진실의 공동체입니다. 자, 16절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나 있어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자체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시기에는 19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슬픔 가운데 1년에 4번씩을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이제는 우거지상을 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를 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력을 보고 저들이 와서 묻습니다. 야, 교육하는 게 부럽구나. 나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장과 성장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그리하여 날마다 더해지죠. 오늘 이 귀한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건강한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

생명 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 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생명줄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9장, 통합 찬송가 377장에 수록된 찬송 예수 따라가며 올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